세상은 바람잘 날이었고 인생은 달릴수록 먼데 돌아보면 빈들 같은 세월에 가슴은 꿈을 안고 살았네. 나는 잊지 않으리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의 눈물 닦아주던 사람들. 나는 꿈을 안고 산다오. 나는 꿈을 안고 산다오. 나는 사랑하며 살 테요. 나는 사랑하며 살 테요. 거친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픈 사랑과 인생 눈물과 기쁨의 노래를 너를 위해 부르리. 골짜기에서 나의 눈물 닦아주던 사람들. 나는 꿈을 안고 산다오. 나는 꿈을 안고 산다오. 나는 사랑하며 살 테요. 나는 사랑하며 살 테요. 거친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과 인생 눈물과 기쁨의 노래를 너를 위해 부르리. 너를 위해 부르리.